입을 물어뜯는 것 멍하니 앉아있는 것 볼 수도 없는 너를 떠올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습관들 괜찮은 영화를 찾고 좀 슬픈 노래를 듣는 이 만약에 네가 있다면 억지로 난 할 습관들 연애는 하니 누굴 만나고 있니 내가 아닌 다른 세상 속에 숨어있을 네가 미치도록 궁금해 혹시 사랑에 빠질까봐 표현을 아낀 내가 후회스러워 헤어질 때 한 번 더 뒷모습이라도 쫓아갈 걸 너라도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 행복해 죽을 거야 연애는 하니 누굴 만나고 있니 내가 아닌 다른 세상 속에 숨어있을 네가 미치도록 궁금해 혹시 사랑에 빠질까봐 볼수록 더 보고 싶던 너 왜 그땐 널 좀 더 못 봤을까 그 생각하면 미쳐 또 빠져들면 마치 네 옆이란 착각이 날 웃게 해 밥은 잘 먹니 술은 적당히 하자 내가 모를 다른 일상 속에 살고 있을 네가 미치도록 궁금해 연애는 하니 누굴 만나고 있니 내가 아닌 다른 세상 속에 숨어